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그 자리에서 팥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거기서 콩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농부가 콩을 심어놨고 거기서 팥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농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만일 어떤 가수원 주인이 사과 씨앗을 심어놨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수원 지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리석다, 무식하다, 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콩 심고 팥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팥을 심고 콩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와 의로 구분합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로 구분합니다.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구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죄와 육의 일과 땅에 속한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의와 영의 일과 하늘에 속한 것들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것들입니다.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는 죄 아니면 의고 육의 일 아니면 영의 일이고 땅에 속한 것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심고 의의 열매를 기다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 일하고 영적인 열매와 은혜를 기다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땅에 속한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2013년 마지막 설교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2013년도에 어떤 한 가지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복음을 다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천국 갈 것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서 거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니,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이번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 그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복음을 진실로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이 심겨졌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 뭐 좋은 일만 생기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옳다고, 나에게 천국 가는 티켓이 있다고 확신하고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이 세상 살 때에 차라리 허랑방탕하게 살며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그런데 구원의 티켓이 없어요. 성령이 심어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 있는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돌아보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혹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심지어 나처럼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조차도 이게 육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잘 하지도 않는 그런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바쳐서 다른 그런 세상에 직장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져서 목회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영적인 일 같아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육체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겉은 보면 영의 일인 것 같은데 그 일이 육의 일이 된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돼요. 8절을 자세히 보면 육의 일과 영의 일은 내가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했다? 이게 영의 일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심느냐? 8절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내가 전도를 했다? 봉사를 했다? 이런 무엇을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했다 그조차도 육의 일이 될 수 있는데 육의 일과 성령의 일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무엇을 위해 심었느냐. 아무리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도 그것이 나의 위신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육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속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뭐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하나는 전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잘하지 않아는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읽고 있는데 올해도 2013년도 내가 성경을 세 번이나 읽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었고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전도하고 있다고 봉사하고 있다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성경 읽고 있다고 나는 영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얼마나 영적인 일입니까? 가인은 똑같이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은 영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헌금 자체는 분명히 종교적이요 영적인 행위지만 무엇을 위하여 했느냐에 따라서 그 귀한 헌금하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금은 성령을 위하여 하는 헌금이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 하는 헌금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교회에 헌금을 하였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었어. 칭송을 받고 싶었어. 그 헌금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2013년 우리 마지막 주일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은 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2013년 여러분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 속에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혹시 맺혀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보면 다시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나오지만 뒤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열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고 앞에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비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둘 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즉 씨앗을 심은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심었는데 이런 열매들이 육체의 열매들이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런 열매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씨앗을 심었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과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씨앗을 심었나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행동이든지 비록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위한 것이었다면 위에 나열된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가 육체를 위하여 하는 봉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분냄과 분쟁과 나누어짐과 분열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2013년도에 내가 참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 양성 이런 것들이 참 나타났다. 그렇다면 내가 그걸 사랑했고 내가 뭐 충성했고 그것보다는 그건 열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무엇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열매라는 겁니다. 2013년도에 나는 많이 사랑했다.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뻐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는 많은 것을 참았다. 이게 아니라 이건 열매라니까요. 내가 앞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어요? 성령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위하여 한다.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이 성령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열매들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호색과 음란한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육체의 열매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냥 나타난 것들만 보고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다. 그러나 끝에 다시 기회가 없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게 잘못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2013년은 다시 오지 않을 해입니다. 우리 2013년도에 어떤 열매가 더 많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때에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해 지나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분냄과 시기와 분열과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허락하신 것은 그냥 흥청망청 세상 연말 분위기에 취해서 한 해를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육신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다면 2013년 육신을 위해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에 나에게 이런 분냄과 시기와 분열과 방탕과 음란한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하고 영적인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을 위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 그대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2013년도 참 나에게 힘든 해였는데 그럼에도 나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풍랑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 참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산과 같은 혹은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세상이 서 있어서 나를 짓눌렀지만 참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잘 절제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했지만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그게 바로 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겁니다. 신문대로 거둔다. 2013년도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혔는지 돌아보고 2013년도에 육체의 열매가 많으면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지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세요. 기대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걸 소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빛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올해는 비록 내가 육체의 열매가 더 많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서 행할 테니 2014년도에는 내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풍성히 맺어져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리고 품는 결단하는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